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명확한데 약간 딴 얘기 해드리면 제가 참 오늘이 5월 12일이잖아요. 네. 그 5월 17일이 5월 7일, 5월 19일 날 5월 19일 날 두 번째 우리 또 그 저기 투자 세미나가 있다면서요. 네. 5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 시간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4시. 4시로 정해졌어? 네. 4시에 여의도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 왜냐면은 그 이번에는 그 저기 메리츠 증권에서 완전히 후원해서 하는 거라면. 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 그 HTS도 다 나가고. 예.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저희 예약이 필요하고. 그 예약 전화번호는 몇 번이요? 예약 전화는 뭐 저희 대표번호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 자기 6098-6320으로 하셔도 되고 네. 6611번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6611로 해주시면 네. 다 전화를 받아. 네. 근데 63 그거 뒷번호는. 네. 김성훈 과장이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 방송 출연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어? 아, 뭐 그래도 김성훈 과장이랑 직접 얘기를 네. 하자. 네. 뭐 네. 둘 중에 아무거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6098에 6320. 네. 그리고 맞아? 네. 네. 네. 이번에는 예약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아무래도 그 증권회사에서 네. 후원을 하는 거라서 네. 아무래도 뭐 메리츠 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없음 사람 어떻게 해라? 뭐 그냥 오시면 안 되면 되죠 뭐. 아, 계좌 만드는 네. 뭐 일도 아니죠 뭐. 그냥. 돈 없어도 계좌를 만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갑자기 그 얘기 왜 났냐면 그 나중에 공지를 또 다시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 그래서 10배 가는 주식 그 아무래포스 네,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로 제가 얘기를 드는 게 이제 골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찾아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그 기가 막힌 게 하나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그 애청자분들도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방송이면 다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잘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2015년 5월 11일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 위클리 쓴 분 박소연, 나은채, 송승현 이 세 분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 주간 네, 그 주간 투자전략인데요. 2015년 5월 포트폴리오 Q&A 질문과 답인데 거기 딱 휠라코리아를 얘기하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휠라코리아는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주제로 얘기했던 건데 제가 여기서 누구 잘났다 못났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휠라코리아를 관심 있게 얘기한 거가 딱 이유가 딱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어떤 주식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서로 내려내서 경기 회복에 정말 수혜가 되는 것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경기 회복에 뭔가 수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를 보셔야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산업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다니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요즘 또 어찌되었건 그 너무 성공의 스토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성공 스토리만 성장 스토리만 얘기한다. 딱 그 나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죠. 그래서 성장 스토리인데 성장 스토리를 그냥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전 세계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특정 산업에서 중국의 산업이 미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탁구 산업 있다고 보세요. 탁구 공을 만든 예를 들어서 탁구 공을 만드는 회사 있고 탁구 배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중국이 대박이잖아요. 중국은 케이블 TV에 탁구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성장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탁구채를 만들어 봤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뭐 게임을 하고 뭐 사는 거는 중국이 워낙 자기네 능력이 앞으로 포텐셜에서 워낙 없는 거. 참고적으로 중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13% 정도 차지하냐 하면 대충 모든 산업이 13% 정도 마켓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턱도 없이 적다. 그럼 장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큐시덴트만 하더라도 아큐시덴트라는 건 휠라코리아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거면 하더라도 일본의 매출 비중은 15%인데 그래서 뭐 중국은 2%밖에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거 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 것들. 성장 스토리가 숫자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지 이런 것들 다 단점은. 그렇죠. 그래서 휠라코리아가 갑자기 폭폭 올라가는 건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관심법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장에 좀 잘 가는 것들이 이제 저도 깜짝 놀라게 올라가는 거가 롯데 하이마트거든요. 근데 롯데엠에트는 제가 늘 말씀드린 눈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뭘 사냐 청소기 사고 커피 머신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것들 수입 그것도 수입품을 사는 거거든. 외제를 우리는 사는데 그런 거 사는 것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직접 눈을 보고 확인해서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것들이 물론 숫자는 나중에 보면 되는데 나중에 그렇죠. 증권사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생소하고 좀 뜬금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저는 주식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올라갈 게 넘쳐나요, 엄청나.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 우리 김성원 과장도 여러 번에 그 이성원 대표도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개꼬꾸라지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재미없을 때는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괜찮지 않은. 근데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말은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증권사 직원이가 이거 장기적으로 좋은데 장기적으로 좋으면 뭐해? 개꾸락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다 듣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계속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네. 정말 그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극장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저런 데도 가보고. 면세점도 가보고 하이머트도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뭐 직접 가보시고 그러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참 이성 대표가 그 뭐죠? 술 얘기했잖아요. 롯데칠성 무슨 술? 유자? 술? 처음처럼 순하리. 처음처럼 순하리. 네. 근데 보니까 정말 유자로 만든 무슨 커피집인데 예. 유자 케이크 이런 거 유자가 요즘 많이 팔대 정말. 유자 케이크. 유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무학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좋은데이 블루 레드 옐로우 블루는 블루베리 레드는 석류 옐로우는 유자 그 다음에 보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입세주 브라더 진짜요? 근데 입세주 브라더는 별사탕처럼 핑크 색깔이 있대 근데 그거 구하기가 엄청 어렵대 야 이건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이번에 입세주 브라더라고 네. 새로 나와서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런 그 핑크 이거 봐 핑크 대박이네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로 있어요 술맛 떨어지겠다 이게 좀 근데 입세주가 가장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최근에 뭔가 이 열풍이 이게 뭐냐면 뭐 섞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주 근데 저도주다 여성. 보니까 네. 술을 더 많이 먹더라 네 여성 네, 네. 아니 이거 딱 남성의 마초의 스타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마초 네. 스타일은 아니죠 아버님한테 하면 불법으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음주보안법으로 걸려들어가지 그런 거 치아라 음주보안법 수준이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여성들의 그 술을 더 많이 먹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주정이 덜 섞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더 좋아지고 있어 실적이 뭐 MH 에탄올 그 다음에 뭐 창의 에탄올 주정주들이 엄청 실적이 일단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학 같은 경우도 그 롯데칠성의 좋은데이 때문에 그 롯데칠성이 처음처럼 순하리 때문에 점유율 밀렸던 거 네. 아마 이 삼총사로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창의 에탄올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실적이 되는 상태에서 화장품이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아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얘기는 됐는데 참 김성 과장 최근 일주일 동안 고객들 수익률은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나요? 고객들 뭐 고민이나 어떻게 좀 매매는지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들은 이번 주 그 과한 또 중국 소비주들의 탄력성이 좀 약해지는 듯하세요. 그쪽은 이제 주셨고요. 뭔 소리야? CJCGV 봤나? CJCGV는 하루에 쇼타임이 7만회. 우리 얘기했잖아. CJCGV는 7만회. CJCGV는 중국으로 엮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중국으로 역지 않으면 꽝이다. 그거. CJ 엄청 버블이다. CJ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굴뚝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콘텐츠에 투자했는지를 이미 딱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화장품이나 그 중국 소비주들을 조금 줄여놨고요. 줄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그런 실적을 이미 발표했었고 밸류 부담이 없으면서 올해 조금 이제 호실적이 기대되는 컨셉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로 좀 많이 이제 압축을 이제 시켜놨고요. 네. 그랬더니만 오늘 장에서도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여기 고객들은 다 계속 그냥 적당하게 수익 중이고요. 네. 크게 시장 변동성에도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종목들이 없으니까. 아 일단, 그래요. 네. 그 앞서 CJCB 잠깐 말씀드리면 뭐 그 특정 주식을 제가 말씀드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나름대로 주고 스터디를 하잖아요. 제가요. 7만에 아는 새끼 없다. 7만에 하루 쇼타임. 네? 쇼타임이란 건 뭐냐면요. 한 극장에 네. 멀티플렉스가 극장이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있으면 다섯 개 하루에 다섯 번을 상영해. 네. 그러면 스물다섯 번의 쇼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쇼타임이에요. 그게 개념 자체예요. 네. 중국의 극장에 5월 10일 오늘부터 개봉을 했거든요. 어벤져스 2가요. 어벤져스 2의 하루 쇼타임이 7만회.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 역시 중국은 네. 7만회 상상을 네. 항상 7만회 보면 100명이 한꺼번에 봤다. 그럼 어떻게 돼? 7만에 100명씩 봤다 그러면 700만 명이 하루에 나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얼추 계산했던 우리가 7천회 정도 쇼타임이 나왔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그 뉴스나 네이버나 이렇게 구글이나 구글 나와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나오면 네.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하루에 7천회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해보니까요. 우리는 한 극장에 100장이 100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70만 명이 본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3일 만에 4일 만에 300만 명 돌파했다는 게 값이 나오죠. 근데 중국은 하루면 하루에 좀 봤다 그러면 700만 명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 아,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CJCGV는 지금 해외 극장 있죠. 해외에 있는 극장 비중이 20% 정도 돼요. 그 갖고 있는 스크린 수가. 근데 매출은 10% 나오거든요. 2020년 목표가 80-80이에요. 2020년에는 해외 80, 매출도 80, 극장 수도 80. 그러니까 진짜. 해외로 많이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역시 당연한 거죠. 예,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 많이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예. 그쪽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유독 우리나라가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높거든. 4.7회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다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야. 돈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가 매우 극심하게 발달을 갖고 이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인데 선진시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라든가 그렇죠.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휴식공간이 다 존재를 해. 국가의 그 전체적인 부로서 사회의 부로서. 근데 우리는 돈 안 내면 할 게 없어. 돈 안 내면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뭐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노닥노닥 파고다공원 가서 가만히. 남녀들 로봇을 가잖아. 그러니까 로봇을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 김성과장같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게 저거예요. 영화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지. 중국도 아 10년 걸리지. 예. 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싸게 맡길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처음에 영화 처음에 볼 때 보게 되면 영화 보는 게 하나의 또 행사였잖아. 네. 피자집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니.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건 그 늘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친 성장 스토리를 하면 제가 그 비판하면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보니까 일본 정도 수준까지는 그 4.7엔 좀 심했고 네. 지금 여기서 중국 시장이 한 3배 정도는 영화 시장이 커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3배가 뭐야? 10배까지 가는데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 건데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랑 그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영화를 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는 떼거지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안 보면 바보 시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저는 작년에 했던 건 뭐지? 명량. 미친들 다 보는 거죠. 어느 갑자기 공무원도 다 보잖아요. 예? 시청에서 막 단체로 막 가려고 막 이런 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보는 거, 건데 문제는 앞으로 성장성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이성 대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CJCB 제 얘기 한 10위 정도 할 겁니다. 중국에서의 그 스크린 수로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완다. 완다인데요. 완다도 제가 알기엔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극장 수가.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200개면 어디다 커를 붙여? 그러니까 어째 극장을 지어야 돼? 그러고 해줘야 되는데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린 일인데 이제 그런 찬스는 분명히 있죠. 극장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중국의 부동산 공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으로 다 돌리면 되거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려면 그 부동산에 사람이 많이 드러들어야 되거든. 그 모객 효과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제일 높은 게 그 영화관 아니에요. 영화관. 영화관.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한국산 MK 트렌드 대리점. 그 다음에 옆에는 대현 대리점. 그 다음에 옆에는 MPK 피자. 옆에는 CG. 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 그 다음에 네. 파리바게트 빵집. 이식으로.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절대로 지금 주식 뭐 관심, 뭐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데 그냥 오해를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오늘 이제 5월 10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머니 그 지면에 나오고요. 다음 주 말에 이제 제가 치즈 얘기를 썼어요. 치즈? 네, 중국의 치즈 얘기를 치즈 썼어요. 소비? 네, 치즈 썼는데요. 중국이란 나라를 우유를 안 먹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유랑 게 거의 안 먹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가짜 우유가 나왔고 그 대리 그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낙농 비즈니스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마시는 우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트 네. 이런 걸 먹는 거예요. 한 달짜리 먹는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그렇게 안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서 사람들 가짜가 많고 그래갖고 애기도 가짜였고 다 수입 우유 먹고 물론 중국도 요즘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낙농 비즈니스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단백질을 수요 많은데 기름기가 많고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그 우리 장모님 누군데 그 골다공증 예방이 좋다면서 치즈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작년 재작년까지도 한 15% 평균 그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 100%가 늘어나요. 그런데 저 피자 가게가 이제 갑자기 늘어났는데 피자 물론 제일 많은 건 피자헛이죠. 피자헛이 1,000개 해봤자 1,000개밖에 안 돼. 그렇죠. 1,000개도 너무 적은 거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그래서 MPK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옆집마다 있는 피자집이 아니라 뭔가 중산에 먹을 만한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 나라 속성이 외식을 안 하면 꽝이잖니. 그렇죠. 외식을 안 하면 꽝이잖아. 중국은요 세계 탑5예요 외식률이. 왜냐면 걔는 불을 안 쓰잖아 집안에서. 아니 외식률이 워낙 세계 탑5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판은 형성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피자를 안 먹었을 뿐이지. 그래서 피자를 먹든지 아니면 갈비를 먹든지 뭘 먼저 돼 자꾸 우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김치찌개하고 짜장면 집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대박 날 채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피자 인더스트리가 중국 엄청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MPK가 정말 그 정도 레벨이 되는지 내가 까놓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계속 줄고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안 좋아갖고 20, 30% 뭐 2, 3년 때 2012년 이후 정체 마이너스 거예요. 그 우리 MPK가.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의 피자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 13,000개. 13,000개.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메이저가들이 있어요. 미스터 피자, 피자, 뭐 파파존스 해갖고 메이저가 한 1,200개 되고요. 나머지 저 개인이 하는 거나 이런 것들 피자 전문에서 13,000개거든요. 예. 네. 13,000개인데 중국을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중국이 숫자가 없어. 그 통계가 없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게 보면 중국이 피자를 막 시작한 거지. 하나 여쭤볼게. 이랜드 그룹이 왜 중국에서 철수를 시작했는가? 그건 안 모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한번 철수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주식시장도 아닌데 왜 고민해? 아니, 그 왜냐면 그게 어떤 시그널이 있나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런 뉴스가 있었어. 아, 축구에 워낙 심취해서 그런가? 그런가? 축구에 그거보다 이제는 축구에 올인해야 된다는 서 축구하잖아. 이랜드가 그 서울에 그 잠실운동장 그 네. 축구하죠. 네. 네. 맞죠? 이번에 들어왔죠. 아니면 저기로 가셨나? 어디? 인도로 가셨나? 모르지.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막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하여튼 그 정치 참 급한데 수요일날도 뭐 행사가 있다면서 여기서 두 분. 네. 아, 근데 네. 이미 이거 올라갈 때. 이미 나올 것 같은데 행사가. 아니 그 제목이 뭐야? 네. 내용이 뭐야? 내용이 뭐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이번에 이제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러니까 이번 변동성. 제목이 뭐야? 제목. 이번 그러니까 지나간 변동성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아니 내 말은 그그 네. 그 여의도 금융 투자 포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아, 그 제목은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왜 하는 거야? 왜? 그 증시 최전선 네. 그 강연회. 아 증시 최전선 네. 그 얘기를 물어본 거잖아. 네, 강연회 하는 건데. 네. 지금 아 이렇게 와우 증시 네네, 와우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분이 같이 나오니까 저녁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성 과장도 나가 거기? 네 밤 12시에? 아니 지금 안 나와요. 네. 지금 안 나가는데 강연회 때는 같이 갈 거예요. 강연회 때 같이 올 거예요. 어 그래서 누구랑 하는 거야 강연회는? 아, 저랑 이제 김성 과장이랑 하는 건데 네. 요거가 이제 그 지난 2주 동안의 대응 전략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네네 네. 그 부분을 좀 보여 언제 한다고 거냐? 내일인데 수요일 날 13일 5월 13일 네. 13일 저녁 7시 여의도 금융센터 네. 아 3층 네 여기서 합니다. 네네 네. 네. 5월 13일 네네 내일이네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증시 최전선 타이틀 달고 나가는 네네네 네. 네. 네. 한국경제TV 네. 네. 증시 최전선 네 해갖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시고요. 네. 이제 저희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제2차 여의도 금융투자 포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